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북부 피해 복구 전선의 정동원 총집중해서 최단기간에 혹심한 피해 후과를 가시고 주체조선의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할 때 대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한북도 북부 피해 복구 전투에 떨쳐나섰습니다. 한북도 북부 피해 복구를 위한 비상회의가 열리고 당중앙위원회와 내각, 국가계획위원회, 성, 중앙기관, 한북도 안의 일꾼들을 망라하는 중앙지휘부, 현장지휘부가 조직되었으며 피해 복구 전투 전반을 힘있게 내밀기 위한 지휘체계가 정밀하게 세워졌습니다. 려명거리, 삼지원지구,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 등 중요대상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 군인들, 돌격대원들을 비롯한 강력한 건설 역량이 피해 복구 전선에 급화되고 있으며 성중앙기관들에서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재를 최우선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면밀히 짜고들고 전 사회적으로 한북도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열기가 고조되는 등 피해 복구 전투에 전체 군대와 인민이 떨쳐나섰습니다.